오래전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롱스피크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 허리에서 아주 큰 나무 하나가 죽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무는 무려 400여 년간, 400년 동안이나 벼락을 14번이나 맞고 이 나무 하나가요. 또 수없는 눈보라와 폭풍우를 맞고도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무가 아마 1000년 이상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작은 벌레 하나가 이 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갉아먹더니 결국 그 나무 하나 때문에 이 생명력을 자랑하던 나무가 결국에는 나중에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는 나름 열심히 살아온 나무지요. 오랜 세월을 견디고 또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작은 불청객으로 말미암아 결국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통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를 행한 후에는 우리에게 보람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승리라든지 성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행했는데 그 반대의 것들이 우리 인생을 노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빈둥지 증후군. 이것은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한 다음에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특히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뒷바라지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아예 자기 삶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 엄마의 스케줄이 아이의 학원과 학교에 다 맞춰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온통 쏟았던 아이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마침내는 내 곁을 떠나게 되는데 집이 마치 새의 빈 둥지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에 부모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도 그 자녀가 잘 커서 홀로 서기를 바랬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허전함이 너무 큰 나머지 어떤 부모들은 삶의 위기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보세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열심히 자녀를 뒷바라지한 후에 보람과 기쁨 외에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맨 앞에 나오는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어디에 나올까요?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 나라들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전쟁을 참여해서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14장의 사건인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참가할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라들이,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군사는 기껏해야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 같아였다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모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그 연합군들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거짓말 같은 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믿겨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 거기에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20절에 이 멜기세덱이 이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승리는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0절 맨 뒤에 보니까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말,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행동을 하죠. 뭐냐면 소돔 왕이 이 자기에 끌려갔던 백성들과 전리품들을 다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렇게 싸웠으니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가지시오. 전리품은 다 가지시오. 다시 말해 목숨 걸고 싸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당신의 몫이요. 당신의 보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2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할까봐 나는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 감격이 크다 보니까 지금 전리품 정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안 가져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있지요. 정말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감격입니다. 이런 감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믿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에 그 후에 뭐가 올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게 할 만한 영적인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오늘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을 하고 감격해서 전리품도 다 마다할 정도로 그랬던 충만했던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보면 예상치 못한 영적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불청객이 우리의 마음도 노크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믿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매우 두려워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복.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자기의 군사 318명을 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 연합군을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바로 그 당한 나라들의 보복입니다. 그 큰 나라들이 나라도 아니고 한 집안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그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4장에서 그 나라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힘으로요? 아닙니다. 그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는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게 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대적을 당신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감격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왜 왔을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친 나라들이 보복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을,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문제 앞에서 두려워집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이 뜨겁게, 이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의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느샌가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한 승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것을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 후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속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세요. 감사하게도 1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다시 여러분 1절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방패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가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찰과 강과 이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믿겐, 넘겨주었다, 믿겐, 믿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전쟁터에서 믿겐의 은총을 주셨어요. 이 대적들을 아브라함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니라 라고 하실 때 방패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마겐, 마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넘겨주셔서 믿겐의 은총을 주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마겐이 되어주리라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우리에게 믿겐의 은총 이 대적들을 이 문제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마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겐의 은총과 마겐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상의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보상의식이라는 불청객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건 내가 이긴 싸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당신 몫이요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요 라고 할 때 나는 아무런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초로 뭔가를 말씀드린 거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하면서도 그 말은 굉장히 불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뭘 줄 것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겼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14장에서 목숨 걸고 싸움을 싸우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아무 보상도 원하지 않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에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얻은 그 싸움의 승리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보상, 소돔왕이 이 전리품은 당신 몫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상과 하늘의 보상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이거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세상의 보상과 하늘의 보상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늘의 보상을 택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눈에 보이는 이 보상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다 마다하면서 나는 아무런 전리품도 갖지 않겠소 말을 했지만은 실상은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전리품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 모습 잘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세요. 믿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전에 하지 않던 순종도 하고 전에 하지 않던 헌신도 하고 전에 하지 않던 봉사도 하고 또 오늘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돌려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도 속으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내게 이렇게 헌신한 내게 이렇게 봉사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시지 않겠는가. 사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간이 갈수록 어느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들 눈에 보이는 보상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그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열심 후에 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보상심리.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1절 뒤에 보세요. 1절 뒤에 보시면 나는 내 방패요 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을 주목하세요. 여기에 상급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보상입니다. 이 상급은 보상입니다. 뭐예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그 보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는 아무 전리품도 없고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이 땅에 썩어지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이 보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나에게 이 눈에 보이는 보상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아무개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하나님이 친히 나의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상이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는 그런데 이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그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방송국에서 노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전국에 방송이 되었어요. 너무나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황금의 바리톤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바리톤 음성에 매료되어서 막 그 사람들이 전화가 빗발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되고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는 재물과 명예가 보장된 삶을 살기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방송국들의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재물과 명예는 오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 그리고 부흥집회, 전도집회 때마다 항상 이 특송을 했던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며칠 동안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어머니도 함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뒤에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신앙 시 한 편을 거기 피아노 앞에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꽤 우연히 그 시를 이렇게 조용하게 읽어내려가는데 읽어내려가면서 마음이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동을 받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멜로디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지금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보기와 영화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찬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만나서 평생 찬양으로 그 재물을 다 마다하고 명예를 다 마다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어요.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도집회를 할 때에 그는 수많은 세계의 전도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박수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갈채가 있었는데 그 박수가 끝난 후에 그가 남긴 말은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주신 그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갈채도 감사하지만은 이 박수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보상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청객은 내 뜻대로의 불청객입니다. 내 뜻대로. 커피 케이크를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커피 케이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커피 케이크 가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커피 케이크 전문점 앞을 지나다가 운전하면서 지나다가 그날따라 그 진열대에 놓인 커피 케이크가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여든 저 가게에 차를 세울 자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차 세울 자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봤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문점 주위를 여덟 바퀴를 돌았대요. 뭐예요? 여덟 바퀴를 돌면서 여덟 바퀴를 돌고 나니까 자리가 생기더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커피 케이크를 마음껏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룬 것입니까? 이 짧은 예화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내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려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번째 영적인 불청객이 바로 내 뜻대로라는 불청객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던 아브라함이 2절에서 갑자기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무자함, 자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상속자 이야기하면서 상속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믿을 만한 종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 종을 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속자는 원래 누가 되죠? 누가 상속자가 되죠? 자식, 아들이 상속자가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가 없게 되고 상속자가 없으면은 자기의 그동안에 모은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기 종인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재산을 좀 지켜보려는 아브라함의 일종의 야무진 욕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내 뜻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종을 양자로 만들어서 상속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오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상속인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야, 너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너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이 두렵고 하나님을 믿는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좀 발휘해서 내가 보기에 맞는 대로 내가 삶을 좀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여러분 이 불청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의 불청객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길 때라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합니다. 여러분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기껏 그때 가서 조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릴 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야 됩니다. 음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세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신앙의 승리와 행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